얼마 전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드라마가 하나 있죠. 응답하라 1988년. 이 내용은 한 동네에서 살고 있던 다섯 친구의 우정과 사랑에 대한 내용이었죠. 자, 그것을 보면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많은 동질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떠올랐던 친구들이 있었죠. 나도 저 시절에 저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하면서 친구들의 얼굴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친구란 늘 우리에게 좋은 추억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시인 도종환 선생님의 벗 하나 있었으면 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울적할 때 저녁 강물 같은 벗 하나 있었으면, 날이 저무는데 마음 산 그림에처럼 어두워 올 때 내 그림자를 안고 조용히 흐르는 강물 같은 친구 하나 있었으면, 울리지 않는 악기처럼 마음이 비어 있을 때 낮은 소리로 내게 오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 노래가 되어 들에 가득 번지는 벗 하나 있었으면, 오늘도 어제처럼 고개를 다 못 넘고 지쳐 있는데 달빛으로 다가와 등을 쓰다듬어주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라면 칠흑 속에서라도 다시 먼 길 갈 수 있는 벗 하나 있었으면. 내가 힘들 때 나를 이해하고 나를 알아주는 진정한 벗을 그리워하는 시인의 그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시인 것 같습니다. 친구라는 단어를 인디언 말로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나의 슬픔을 자기 등에 업고 가는 사람. 아, 참 인디언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친구라는 말이 참 정의를 잘 내린 것 같습니다. 나의 슬픔을 자기 등에 업고 가는 사람. 친구란 그런 것이죠. 나에게 기쁨 또한 또 나에게 슬픔 또한 그것을 함께 질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친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성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였다, 하나님의 벗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41장 8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스라엘, 야곱 이렇게 이해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특별한 수식어를 하나 넣죠. 나의 벗. 이 벗이라는 말이 아하브라는 말인데요. 이게 바로 사랑하다의 의미입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에게 이 아하브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정말 지극히 사랑했던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였음을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은 구약에만 있지 않습니다. 신약에도 종일하게 등장해요. 야고보서 2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2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벗, 이 말이 바로 헬라어로 필로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랑받는 친구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존재였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한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친구로서, 벗으로서, 가장 가까이 내 옆에 둘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친구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친구에 대한 특징을 나눌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친구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친구의 가장 큰 특징은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 그렇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8장 17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나치기 많지 이 하나님의 찾아온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대접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진행하는 일은 비밀과 같은 일인데, 아주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은밀한 일인데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숨기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벗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숨김없이 모든 것을 다 말씀하겠다라는 것이죠. 비밀까지도. 그 비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비밀의 내용을. 창세기 18장 18절부터 19절까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런 말씀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도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에게 심판을 내리실 하나님의 그 뜻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친구는 아브라함뿐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친구가 또 누가 있을 것 같습니까? 말씀을 또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5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바로 나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내가 명하는 대로 다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되겠다는 것이죠. 이제 너희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친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하늘의 비밀 무엇입니까? 이 땅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거죠. 오늘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땅이 심판받을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친구인 우리들에게.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친구인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내용,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상을 돌아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려가서 그들의 죄악상을 돌아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메오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이것은 매우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악상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이 단어가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소돔과 고모라 사회의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죄악상이 심했습니까? 그들을 찾아온 천사들마저도 그들이 상관하겠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이게 바로 천사들과 함께 성관계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요. 더 나아가서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동성연애하겠다는 그런 표현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대낮에 버젓이 이러한 짓들을 서슴없이 행하는 그러한 지경에 빠진 심히 죄악상이 무거운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들의 죄악상이 심히 무거운 것인지를 내가 직접 보고 알길 원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예요. 철저히 알겠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지 아닌지 면밀히 다 검사해봐서 그들 조사하겠다는 것이죠. 이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뜻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조사하겠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하고 정말 그렇다 그러면 이 땅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 땅을 심판하겠다, 이 땅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그 내용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악이 심하고 관영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그 죄악상을 보러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상을 다 알고 계셨어요. 이미 내려와서 살펴보지 않아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은 내가 그 땅을 가서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말의 뉘앙스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딱 하나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힘들어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과 관영한 죄 때문에 매우 힘들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일부러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저들을 죄악을 보길 원한다. 내가 저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전달해 주길 원하시고 그 상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받길 원하시는 것입니까? 위로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읽으셔야 돼요. 18장 22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8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소돔으로 향하여 갔던 천사들은 두 명이에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남아있는 한 존재가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섰더니라는 이 말이 단순히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당분간 머물러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한동안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느낄 수 있죠? 자, 이 부분을 놓고 막 찾아봤어요. 딱 한 분이 이렇게 해석해놨더라고요. 그분이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의 자격으로서 하나님과 말없이 같이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도 마음에 듭니다. 저는 이 성경의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의 친구된 아브라함. 그 친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상한 마음을 품으면서 함께 머물러 있는 모습. 한 두 달 전인가요? 몇 달 전에 저희 교회 청년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어요. 이 청년이 가까운 친구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몇 가지 통화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저한테. 목사님, 그 친구가 너무나도 친한 친구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해줄 게 없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오클랜드 올라가면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저도 순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딱 한마디만 해줬어요.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 그냥 네가 가서 옆에 있어주기만 하면 돼. 그게 친구지 않니? 친구라 그러면 그냥 옆에서 가만히 있어주기만 해도 함께 위로가 되고 함께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친구이지 않니? 그것이면 족하지 않겠니? 그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거면 충분하겠네요. 오늘 하나님은 이 친구인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하나님과 함께 멈춰서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친구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알아야 되는 마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한번 찾아볼게요. 아모스서 3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꼭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비밀을요. 선지자들이 누구입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들이에요.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은 인간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께 죄를 가까워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이고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들인 것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운 자들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신다고요? 선지자들에게 그 비밀을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편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친구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심정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나의 심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세대가 나의 심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친구인 너는 나를 이해하고 나를 알아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시작.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정을 듣고 나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같은 상한 마음이 되고 같은 분노하는 마음이 되고 같은 아픈 마음이 되어서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세상에게 나아가서 부르짖게 되고 예언하게 되고 선포하게 되면서 외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또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인자가 나타날 때에도 이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노세 때에 잘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뭘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또 노세 때도요? 사고 팔고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잘못한 것입니까? 잘못한 거 없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지은 것 우리 모습이지 않나요? 우리 지금 그렇게 힘쓰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숨은 뜻이 있어요. 이들은 단순히 이것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은 뒤로 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땅에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그들은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나의 마음대로 이 땅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이 세상만 추구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에 나오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 그 모든 동사들의 단어가 미완료태로 끝납니다. 그들이 심판받는 그 지경까지 비가 와서 창수가 열리고 홍수가 나는 그 지경까지 그들이 그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황이 불길같이 내려솟는 그 땅에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들이 그때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 짓거리를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비밀을 말씀하세요.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게 임할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듯이 신약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주의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친구인 우리들이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도록 알려주시고 상세히 기록해놓으시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땅의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선지자들처럼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외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향해 선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친구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중보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중보기도 사역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중보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으로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18장 22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소돔과 고모라를 알아본 후 그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이후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이었다고 했죠 제가? 22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23절에서 아브라함의 또 다른 변화에 대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앞에서 머물러 서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는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가까이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어떤 말을 하는 것입니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어봤지만 이 말 이후에 아브라함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어찌 보면 지루하리 많지, 좀 구차하리 많지 아브라함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충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서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서요 가장 먼저 취했던 액션적인 행동이 바로 중보기도의 모습을 나타내었다는 것이죠. 중보기도가 무엇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일 먼저 이 기도의 모습을 보여드렸던 것일까요? 전 여러분들과 함께 짧게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바울이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설명해 주는 장면이에요. 이 2장 1절에서 생략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요, 모든 것 중에서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 중에서 첫째로 권하노니라는 말이 된다는 거죠. 원래 원문의 뜻은. 그리고 첫째로라는 말이, 이게 헬라어로 프로톤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냥 순서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단연 으뜸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프로톤이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으뜸이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 모든 것들은 다 중보기도를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간절히 중보기도를 해라. 또 간절히 기도, 일반적인 중보기도를 해라. 도고, 억울한 일에 대한 중보기도를 해줘라. 감사, 감사한 일에 대한 중보기도를 하라는 그런 말인 것이죠. 모두 다 중보기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말하기를, 네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것을 빠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중보기도를 꼭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얘기하죠. 2장 2절에도. 그리고 이는, 그 이유는 이라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뒤에 나와 있죠.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네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경건,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는 것, 바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적인 모습 가운데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또 단정, 이것은 뭐냐면요, 명예와 순결을 의미해요. 이것은 인간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내가 중보기도를 하는 것, 명예롭고 순결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또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것은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중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순결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명예로울 수 있는 것,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 뒤에 고요라는 말이 있죠. 이 고요, 이것은 외적으로 방해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평안, 이것은 내적으로 근심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내 외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중보기도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영육간에 내외적으로 변함이 없고 변동이 없이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중보기도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견고해지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께서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이웃과 부모님 등 나 자신 외에 타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는 중보기도만 하십시오. 자신을 위해서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자매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정말 멋지고 성격 좋고 또 잘생기며 능력 좋은 사위감을 주시옵소서. 중보기도가 뭐죠, 여러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이타적인 기도이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기도인 것이죠. 자, 여러분들께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까? 교회 나오시는데요, 월, 화, 수, 목, 금, 토 기도하시나요? 또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혹시 나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진 않나요? 하나님, 내가 이래요, 내가 저래요, 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내 주변에 있는, 또 우리 지체들에게 있는 그 어려움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간절히 기도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간절히 기도할 때 언제일 것 같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신보다 더 간절히 기도할 때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요. 믿음 없는 사람들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는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요? 이웃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며 중보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